숨은 별빛 그짙은 어둠 속 긴장에 빠진 너를 깨워낼 수만 있다면 멀리 찬란하게 떠든 빛을 따라와 여기 차오르는 눈부심을 느껴봐 너의 세상에 내가 닿을 때에 어나 너를 피워내 손을 내민 널 지키러 이곳을 찾아 헤맸던 너를 위한 savior 아무 손대 그 손을 잡을게 A lifesaver, lifesaver, lifesaver, lifesaver, lifesaver, lifesaver. 잘난 누가 막혀